돈 없다고 무시하지 마. 사람 일 아무도 몰라. 돈 있다고 의시되지 마. 뒤통수 맞을지 몰라. 세상만 사다 그래도 나만큼이라도 그렇게 살지 말자. 돈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돌고 도는 인생 신나게 가자. 주눅들지마.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. 돈 있다고 잘난 채 마라. 내일은 아무도 몰라. 세상만 사다 그래도 나만큼이라도 그렇게 살지 말자. 돈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남자. 아니 행복한 남자.